밤에 숨쉬고 노래한 내 어디든 좋아 음악이 하고 싶어 내 어진거리 심장을 튀게 하던 딜 하나뿐이다 그를 걸었지만 쉽지 않아 실패와 점화 지친 날 누군가 불러 세워가 내말 Singing star, singing star, sing a star 면연히 흘러가 사는 법은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냥 We're going from the north to Canada Downtown to Paris 우리가 가는 그곳이 언니는 Paris Am I the gaze? Am I the gaze? Am I the gaze? We're going from Tokyo, Italy Hong Kong to Brazil 이 세계 어디서나 또는 노래하래 Am I the gaze? Am I the gaze? Mariachi, Mariachi. Good morning, my new. Good morning, my new. Hey, good morning, your nap room. Good morning, your tracking. Hey, good morning, why count me? Good morning, why hard to hang you? Hey. 구름 타는 재미 구름 보면 fading 너희 몰라 maybe 몇 년도 안에 빈 castle 마음이지만 무슨 말들 거기로 너희들을 위로해줄 대학교 위에 포인트로 선물할게 love airplane moon 신경 다 없은 누구든지 뭐라던 그저 계속 person을 지키며 뭐만 나를 보게 지금 내 자리에 맞춰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그래 멈추는 법도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그래 좁히는 법도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실패하는 법도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TV 나와서 하는 귀여운 던지랑들은 fed up 여권을 바로 사줄지 미디어의 혜택은 괴려 넌 내가 받았지 가가가가 야야 슬럼 노래는 너네가 더 잘해 우린 여자들 그 누가 똑같아 We're going